우리나라의 리몬심 선수가 2017년 아시아 역기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쟁취했습니다. 여자 63kg급 경기에 출전한 리몬심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106kg을, 축혀올리기에서 131kg을 들어올려 각각 1위를 했으며 종합 237kg의 성적으로 금메달 3개를 쟁취했습니다. 한편 여자 58kg급 경기에 참가한 김수련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2등을, 종합 3등을 하여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받았습니다. 남자 69kg급 경기에서 오광철 선수는 축혀올리기에서 2등, 끌어올리기에서 3등을 하여 종합 2위를 함으로써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받았습니다.